나 모르겠어 왜 자꾸 이상해질까 항상 네 앞에서 난 유치원생도 아닌데 모든 게 다 유치해 사실 내가 방금쯤 말장난보다 좀 더 유치해 Look at my eye 내 식구 좀 말은 진심이 아려 이 한마디가 겁나졌다 아 관심 있다고 내게 해결되기 부끄러워 차가운 달이 됐지만 그 후로 자꾸 만들어 침대 바닥에 이불 파도 철수 미친 놈처럼 펄쩍 뛰다 창피함을 UFC로 승화시키는 게 내 업적 하이킥도 날렸다가 제프로 맞췄다가 파운딩 했다가 입을 젖뜯고 막 또 막연하다가 Give me that rhythm 내 손만 펴줄 이미 너 이미 내게 가사 몇 줄 그 이상이야 근데 내 입으로는 무슨 죄야 물었네 그냥 네가 있었으면 해 Only you Only you 그랬을까 머리 빙빙 죄 없는 이불 반찬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Only you Only you 너의 눈 입 따라서 시선이 이동하지만 제발 오해는 많아져 널 보면 주체를 못해 이거 참 주책인 건데 말은 침굴 꼭 삼키면 말하지 물 대신 건데 찾지도 않는데 취한 척 진실이 애껴 옆에도 아닌데 자꾸 내게 흑심이 땡겨 이런 시커먼 맘 혹시 눈치칠 수가 부심은 숨기려 해도 한데 말은 세속만 어느새 시간은 틱탁 흘러가서 네 집 앞에 다다라서 내게 네 덕분내기 잡고 이번엔 진짜 미친 척 하고 진한 키스나 한번 해볼까 하며 어깨를 잡어 근데 때마침 물린 한동의 전화 언제 들어오냐는 너의 아버님의 성화 Oh my god Oh my god 분위기 좋았는데 자기 전 괜히 이불에 화풀이 좋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해버렸지 야심찬 개과장난 사기식과 또 앙타 근데 내 화살은 너란 관역을 자꾸 피하기만 해 어딜까 내 맘은 방해가 내가 왜 그때길 했을까 오늘도 잠 못 드는 밤 침대 위 이불은 내 샌드백 키키키 Only you